달콤한 생각에 빠져 무대 위 내 모습을 상상하고 내려 서로 내 모습도 좋아해준 너였지만 과분한 그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언제나 그 자리에 기다려준 너 두 발은 감싸는 고마운 너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조금은 네가 안 살까 봐 좋아질 거야 한 지식을 나 하는 위로 조차도 너를 알려줄 수가 없기에 또 나는 불안해